조선인민의 절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자들이 67년 전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해서 일으킨 전쟁의 상처가 오늘도 아물지 않고 침략자들의 천추만대의 용납 못할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시기부터 지난 62여 년간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에서 제거된 미제의 폭발물들은 무려 82여만 개에 달하며 지금도 살육과 파괴의 잔해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 침략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반인륜적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며 미제 침략자들의 야만성을 세계 앞에 준열히 폭로 단죄하고 있습니다.